Adam Pest on Hamdel Saram. Saram Han Chehirazo. Malmo Han Nagasim Nihamdo. Uroya Hana. Joya Mancho Sahar.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 사랑 대단큰 내 사랑아 어임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눈을 감고 뜨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아 사랑 대단한 내 사랑아 어이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울지 말것음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알아가